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하죠, 요즘. 이 시간쯤 되면 특히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몸 중에서 가장 찬 부분, 귀. 하지만 여러분의 귀만큼은 후끈후끈하게 저희 FM 영화음악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10편,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 소개해드린 헨리와 준 중에서 드뷔시의 곡으로 시작하죠.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중에서 발레, 알폰소 콘탈스키와 알로이 콘탈스키가 연주합니다. 영화 헨리와 준, 어제 소개해드렸죠?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다섯 번째 영화 헨리와 준 중에서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그중 발레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정말 재간둥이죠? 영화 광인 감독입니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1992년작 저수지의 개들, 레서보아 닥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소개해드릴게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지금 갓 서른을 넘겼어요. 이 데뷔작을 깐느 비경쟁 부문에 가지고 찾아가서 일약 스타가 됐죠. 자,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로는 피아노의 하비 케이트도 있고요. 또 마이클 매드슨, 델마 루이즈에서 수잔 세튼 세런든에게 돈 가져다 주던 그 애인 기억하시죠? 바로 그 배우입니다. 그리고 트루로맨스에서 경찰로 나왔던

방금 들으신 Little Green Bag은 그들의 평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곡인데요. 그래서 이 곡이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곡이라고 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곡이고 그들이 발표한 1970년에 발표한 데뷔곡입니다. 자, 영화 저수지의 개들, Reservoir Dogs는 제가 시네마 천국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이야기 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그런 영화입니다. 다섯 명의 전문 범죄자들, 이 갱들이 모여서 은행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서로 이름 대신 가명을 쓰는데요. 각각 Mr. White, Mr. Blue, Pink, Blonde, Orange 같은 색깔로 불립니다. 자, 결국 범행이 개시되지만 그들이 은행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경찰의 습격을 받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누구는 살해되고 누구는 부상을 입고요. 누군가의 밀고로 경찰의 함정에 빠진 건데요. 일행들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하나 약속 장소인 어느 창고에 모여듭니다. 하지만 자신들 중에 누가 경찰의 끈앞을인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쏘아버려서 모두 죽어버리고 말죠.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들. 정말 눈 제대로 뜨고는 끝까지 볼 수 없는 그 폭력성, 또 상식에 벗어난 대사. 카메라를 가지고 장난하듯이 자유자재로 인물과 상황 속을 헤집어놓는 그 감독의 연출력. 정말 여러 가지로 파격적이고 기발한 영화입니다. 아마 신인 감독의 데뷔작 한 편이 이만큼 주목을 받았던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만든 이후에 퀸텐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만 찾는 그런 컬트 영화관들이 생겼죠. 자,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영화죠.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또 한 곡 보내드립니다. 블루 스웨이드가 부르죠. Hooked on a Feeling. 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 sodomy. Girl, you just don't realize what you do to me. When you hold me in your arms so tight, you let me know everything's alright. You're in love with me. Lips as sweet as candy, its taste is on my mind. Girl, you got me thirsty for another. If I can for sure. All the good love when we're all alone. Keep it up, girl. Yeah, you turn me on. I'm hooked o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All the good love when we're all alone. Keep it up, girl. Yeah, you turn me on. I'm hooked o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I'm hooked on a feeling. But you're in love with me. I said I'm hooked on a feeling. External Feeling 영화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블루스웨이드의 노래였습니다. 대전 동구 자양동의 유삼수 학생 친구 성민이, 대성이, 형진이와 함께 듣기 어땠습니까? 친구들의 엽서 보내면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시간 낭비 아니었죠? 자, 블루스웨이드의 아주 경쾌한 곡 띄워드렸어요. 이 영화 저수지의 개들은 시작 부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말에 뭐 성찬 뭐 그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속어 뭐 별별 말잔치인데요. 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보통 갱스터 무비라고 한다면 범행을 앞두고 아주 숙연하거나 아니면 갱다운 좀 갱스러운 이야기를 나눠야 할 텐데 이들은 가수 마돈나의 얘기에 열을 올립니다. 그것도 직접 출연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제일 열심히에요. 그가 Like a Virgin의 참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열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돈나의 True Blue나 Papa Don't Preach도 좋았다라고 하면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자, 바로 이 장면과 샌디 로저스가 부르는 Fool for Love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What was I talking about? So True Blue was about a guy, sensitive girl who meets a nice guy, but Like a Virgin was a metaphor for big dicks. Okay, let me tell you what Like a Virgin's about. It's all about this Coos, who's a regular fuck machine. Now I'm talking morning, day, night, afternoon. Dick, dick, dick, dick, dick, dick, dick, dick, dick. How many dicks is that? A lot. So one day, she meets this John Holmes motherfucker, and it's like, whoa, baby. I mean, this cat is like Charles Bronson in The Great Escape. He's digging tunnels. All right, now she's getting this serious dick action, and she's feeling something she ain't felt since forever. Pain. Pain. Chew, Toby, chew. It hurts. It hurts her. It shouldn't hurt. You know, her pussy should be bubble gum by now. But when this cat fucks her, it hurts. It hurts just like it did the first time. You see, the pain is reminding a fuck machine what it was once like to be a virgin. Hence, like a virgin. He was born a fool for love. What he wouldn't do for love. He's a fool for love. He was six and he was seven. She used to send him up to heaven when she said, "You are my sunshine." The party always liked the best when she'd tease him with a kiss and she said, "You make me happy." You fool. What he wouldn't do for love. He's a fool, a fool for love. Born a fool, you've got to follow the rule. Always a fool for love. He grew up, he didn't get much better. He's tattooed underneath his sweater. L-O-V-E in blue. Since he was never satisfied, chasing girls like butterflies, believing every word they said was true. He's a fool for love. What he wouldn't do for love. He's a fool, a fool for love. Once a fool, you've got to follow the rule. Always a fool for love. The last time I saw him alive, he was standing up on the bride's side, yelling his objections at the groom. The blushing bride was my best friend. She turned around and to him said, "Yes, you were my only sunshine then." You fool for love. What? born a fool, you've got to follow the ruler. Where's a fool? A fool for love. He's a fool for love. 경기도 여주의 홍종국 학생, 여학생, 친구 송세영 씨와 잘 들으셨습니까? Fool for Love, 영화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샌디 로저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여섯 번째 영화. 이 저수지의 개들에는 범행을 저지르는 그 갱들 중에 한 명으로 하비 케이틀이 출연하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미스터 화이트라고 불립니다. 이 신인급 배우들이 모인 영화 속에서 그의 연기는 정말 일종의 축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노련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는 또 이 영화의 제작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가 생전 만난 감독의 영화의 제작을 맡은 이유가 다 있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하비 케이틀이 출연했던 초창기 영화 중에 Mean Street이 있습니다. 로버트 니로가 주연하고 마틴 스콜세시가 연출한 1973년도의 그 영화인데요. 하비 케이틀이 처음 켄튼 타란티노를 딱 만났을 때 그 젊은 시절에 비열한 거리, 이 Mean Street을 만들던 그 당시가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스콜세시 감독이나 드니로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그 혈기, 젊은 그 열정 같은 것이 퀸텐 타란티노에게서 전해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비 케이틀은 출연은 물론이고 제작자로까지 나선 것인데요. 결국 그의 느낌은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보죠. 은행을 털기 전에 고참인 미스터 화이트, 하비 케이틀이 동료에게 인질 잡았을 때 겁주는 법을 한 수 가르치는데요. 바로 그 장면과 조 텍스가 부르는 I Gotcha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What happens if the manager won't give you the diamonds? When you're dealing with a store like this, they're insured up the ass. They're not supposed to give you any resistance whatsoever. If you get a customer, or an employee who thinks he's Charles Bronson, take the butt of your gun and smash their nose in. Drops him right to the floor. Everyone jumps. He falls down screaming, blood squirts out of his nose. Freaks everybody out. Nobody says fucking shit after that. You might get some bitch talk shit to you, but give her a look like you're gonna smash her in the face next. Watch her shut the fuck up. Now, if it's a manager, that's a different story. The managers know better than to fuck around. So if you get one that's giving you static, he probably thinks he's a real cowboy, so you gotta break that son of a bitch in two. If you wanna know something he won't tell you, cut off one of his fingers. The little one. Then tell him his thumb's next. After that, he'll tell you if he wears ladies' underwear. I'm hungry. Let's get a taco. Oh, I gotcha! You thought I didn't see you now, didn't you? You tried to sneak by me now, didn't you? Now give me what you promised me. Give it to you! Come on! 영화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조 텍스가 부른 I Gotcha 였습니다. 이 곡을 부른 조 텍스는 60년대의 소울 가수입니다. 그가 1972년에 잠시 은퇴를 선언하면서 내놨던 곡이 이 I Gotcha인데요. 그는 1977년에 컴백했다가 1982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소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수죠.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여섯 번째 영화 이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모두 여덟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곡은 이 곡이 아닌가 싶어요.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왜냐?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에서 이 곡이 흘러나오기 때문인데요. 갱스터, 이 갱들 중에서 성질이 제일 난폭한 미스터 블루가 인질 경찰의 귀를 자르는 정말 눈 제대로 뜨고는 볼 수 없는 고문 장면에서 이 곡이 흘러나오죠. 정말 섬뜩한 장면인데 그가 고문을 하면서 라디오를 켜놓는데 그때 DJ의 설명과 함께 이 곡이 흘러나옵니다. 게리 레퍼티가 이끌던 그룹 스틸러스윌의 1974년도 히트곡이죠. 역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DJ의 음성과 함께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띄워드립니다. Joe Egan and Jerry Rafferty were a duo known as Steeler's Wheel when they recorded this Dylan-esque pop bubblegum favorite from April of 1974. That reached up to number five as K-Billy Super Sounds of the 70s continues. I fall off my chair and I'm wondering how I get down the stairs. Clowns to the left of me, jokers to the right. Here I a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Yes, I'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And I'm wondering what it is I should do. It's so hard to keep the smile from my face. Losing control, yeah, I'm all over the place. Clowns to the left of me, jokers to the right. Here I a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When you started out with nothing and you found that you're a self-made man, and your friends they all come calling, slap you on the back and say, please, please. 대전의 노홍기 씨, 오늘도 눈 좀 많이 구우셨습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을 적어주셨는데요. 아, 전자레인지에서 통닭이 구워지는 것처럼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그 TV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때문에 마치 눈이 구워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학설을 저에게 펼쳐주셨어요. 아, 노홍기 씨의 표현대로 한다면 저는 매일매일 눈을 열심히 굽고 있는데 아마 눈을 고우시는 분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Stillus Weed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최근 이 저수지의 개들을 만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활약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재능이 넘쳐 흐른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재기, 뭐 요기,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규 영화 교육은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다만 비디오 가게에서 일한 경력밖에 없는 그야말로 영화광인데요. 그가 92년에 저수지의 개들로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그 이듬해 트루로맨스의 각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펄픽션으로 깐느 영화제, 올해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죠. 이 펄픽션은 올 추석에 곧 개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미국에는 Natural Born Killer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은밀한 유혹의 우디 해럴슨과 길버트 그레이프의 줄리엣 루이스가 주연하고 올리버 스톤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시나리오는 바로 이 퀸틴 타란티노가 썼어요. 홍콩 누아르를 교과서로 삼고 있는 그답게 이 영화 역시 아주 잔혹한 폭력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하튼 연출하랴, 각본 쓰랴, 때로는 연기하랴.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퀸틴 타란티노인 것 같습니다. 저수지의 개들, Reservoir Dogs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한 곡 더 보내드리죠. 이 곡은 영화 Goodfellas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해리 닐슨의 1972년도 히트곡 코코넛입니다. 저수지의 개들에서는 영화가 끝나면서 자막과 함께 흘러나오던 곡인데요. 오늘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10편 중에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린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들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코코넛. got you such a silly woman. Put a lime in the coconut and drink them both together. Put the lime in the coconut, then you feel better. Put the lime in the coconut, drink them both down. Put the lime in the coconut and call me in the morning. Woo. If there's nothing you can take, I say woo. 은평구 가련 이동의 곽길상 학생 친구 제철이와 아주 친한 사이 같네요. 원석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레저버 덕스 중에서 코코넛 경쾌한 곡 잘 들으셨죠? 해리 닐슨의 음성이었습니다. 큰언니와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더랬어요. 큰언니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부모님들이 돈 없고 집안이 엉망인 그 남자를 싫어하시거든요. 큰언니가 힘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부산 동구 수정우동에서 남혜진 양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집안이 엉망인 게 뭡니까? 집안이 더러운 건가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참 그 집안 좋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안이 좋다는 것은 부모님 두 분이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을 전부 올바르게 키운 것, 부모님이 교양했는 것, 그것이 집안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엉망이란 표현을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네요. 저 남혜진 양의 큰언니가 씩씩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특별히 두 곡, 좋은 곡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네 번의 결혼식과는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띄워드리고요. 그 전에 하이텔로 전민규 학생이 신청하신 Englishman in New York, Sting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Coffee,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A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f manners make us mad, as someone said,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riting. You can live your past, the only one.

곡을 들으면 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안 그래서요? 하이텔의 신동훈 씨. 참 좋은 곡이죠? Love is all around wet wet wet의 노래.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강민철 씨, 허선도 씨도 잘 들으셨죠? 옛날 옛날에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희라는 이쁜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지희는 한국 영화, 미국 영화, 프랑스 영화, 만화 영화, 액션 영화 가릴 것 없이 골고루 보는 아주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지희가 편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홍콩 영화만 보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이 지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 여명이었어요. 그 뒤로 지희에겐 아주 희한한 병이 생겼답니다. 여명의 여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래는, 심지어 신문에 난 1,000여명만 봐도 흐뭇한 표정을 짓는 여명병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지희의 병을 고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나 왜 이렇게 웃기죠?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지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명 아세요? 여명의 눈동자 말고요. 자, 여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여명의 일생 최애 듣고 싶습니다. 인천 북구 청천일동에서 신지희 양이 신청해 주셨죠? 자, 여명이 부릅니다. 이승 지아이. 何知道谁是你一生。 은은하게 젖어오는 듯한 감미로운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울리게 해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하이텔의 박정철 씨가 아주 근사하게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백발마녀전 중에서 이슝쯔이아이 일생 최고의 사랑 여명의 음성이었습니다. 광주 서구 상무이동의 김만영 씨 그리고 윤계선 씨도 잘 들으셨죠? 자, FM 영화음악이 준비하고 있는 내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옴니버스 영화 아리아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 됐네요.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를 존 윌리엄스의 감미로운 연주로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